아까워 촉촉하게 날 흠뻑 적신다 얼어붙어 있던 내 가슴은 소리도 없이 너기며 날 깨운다 달다 아련한 지금까지 난 알지 못했던 사랑인가 봐 사랑은 처음처럼 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든다 비가